박근혜를 심판한 기세로 버소종 씨를 청산하고 민중이 주인된 새 사회를 안아오기 위한 대중적 투쟁에 남조선 인민들이 떨쳐나설 것을 호소해서 이를 제중조선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, 제중조선인청년연합회 선전국 부국장은 담화를 각각 발표했습니다.